저녁에 님 가신 오솔길 하늘에 꽃구름 이가 어쩌다가 나는 이럴까 언제부터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나 봐 나만 이렇게 되고 있나 봐 아무래도 이상하구려 나도 몰래 뛰는 가슴이여 나도 몰래 붉어지는 내 얼굴 나도 몰래 약해지는 마음 나도 몰래 그를 살짝 보내 나도 몰래 그를 살짝 보내 나도 몰래 그를 보네. 나도 몰래 그를 살짝 보네. 시절로 흘러가겠네. 별들이 모여 사는 사랑의 나라로 찾아가리 당신의 꿈을. 꿈길에 둘이 서서 마주 웃으리. 낙엽이 바람 따라 돌아가듯이 그리운 그 시절로 찾아와 곱게 자란 나무는 고운 새도 찾아와 마음도 아름다워 그 모습 변치 말고 언제나 있어요. 곱게 피는 마음은 고운 사랑 찾아와 고운 그대 품속에 고운 꿈을 안기네. 아름다운 그대여 마음도 아름다워 그 모습 변치 말고 언제나 찾아오